정의점을 사상이면 월급날이라며 손잡아 이끌어주던 만원짜리 커플링 고맙다며 펑펑 울던 과분한 네 사랑 받을 사람 참 부러워 너도 난 그래도 너 같아. 너가 어디 있던지 틀릴 때라면 고민도 없이 네가 섰던 그때 어렸다. 내 맘은 짓궂은 장난이 다였나 봐. 웃는 널 보는 내 기분이 뭔지 배운 적 없어서 표현을 못했어. 내 맘이 서툴러서 너의 내일이 되고 싶어서 오늘이 살아왔어. 너를 처음 본 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맘 속에는 너만 있어. 뻔하디 뻔하 이 말은 내가 이제서야 꺼내보지만 뻔하디 뻔하 이 말이 처음에는 질까요. Yeah. 고맙다 고맙다 또 고맙다 뿐이지만 기다림까지 그리움까지 우리 추억까지 하지 못했던 말. 고맙다는 말보다 예쁜 말을 듣다가 고맙다고 하지 못했던 나. 표현을 못했어. 용기가 부족했어. 사랑이란 말을 조금이라도 빛이 같다면 너를 처음 본 날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맘속에는 너만 있어. 뻔하디 뻔하 이 말은 내가 이제서야 꺼내보지만 뻔하디 뻔하 이 말이 처음에 변하지 않아. 네가 나를 지운다 해도 우린 변하지 않아. 서로의 마음에 새겨져 있으니까 새겨져 있으니까 고맙다. 우리들만의 영화에 진짜 두려워해 왜 날개를 달아주고 추락하자 해 너는 늘 착하지라며 날 눈물 삼키게 하잖아 그래 알겠지 알겠지 넌 날 혹하게 해 우리들만의 이 드라마에 진짜 주인공 빛이더라고 뱅이 돌듯이 빙빙 돌더라고 어른이라는 따분한 벌레들이 야금야금 꿈을 좀 먹더라고 나는 자라 겨운 애가 되겠지 우리 자라 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조물적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이 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우리 자라난 어른이 될 테니 억지로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조물적하더라고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어제와 오늘의 온도가 너무 달라서 비행운이 만들어졌네 내가 머물기에 여기는 너무 높아서 한숨 자국만 깊게 드러났네 간직했던 꿈은 무엇일까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봤네 1996년 7월 20일에 우주비행사라고 적어놨네 너의 눈빛을 보곤 사랑의 눈을 떴어. 항상 알고 있던 것들도 어딘가 새롭게 바뀐 것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평범했던 일상도 특별해지는 없이 지나치던 것들이 이제는 오마냥 내게 예뻐 보이고 내 맘을 설레게 해. 항상 어두웠던 것들도 어딘가 빛나고 같아. 남의 얘기 같던 설레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고 있어.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자그마한 모든 게 커져만 가. 항상 내 시간이 내 시간을 다 없이 커져버린 너의 어깨가